봉석 닮은 발음 Born skinny bitch 앞만 살쪄도 난 마름 계산은 느려도 눈치는 빠름 인기를 논하자면 안에 입만 아픔 Puff boys 넘어 boys 싹둑싹둑 자름 우리 이름 들린다면 뚜루뚜루 맞음 Drip drip I said I was down top 주름 바름 검은색 분홍 빛을 up in it make it lit like No.